왔어 아흥탈소년단 왔어 왔어 아흥탈소년단 자 왔어 아흥탈소년단 나도 나 잘 몰라 왔어 아흥탈소년단 왔어 왔어 아흥탈소년단 전이네 오메 왔어 아흥탈소년단 상관없어 눈치 따윈 빨리 저게 나죠 흥이 난다 흥이 흥이 흥이 나 여기 못하라니 어깨춤을 보인다 Let's rock go with me 저위 정상들이 보이지 일상의 상을 날 더해 난 이상해지지 정상의 상태로 정상에 못 가요 baby 흥흥 시동은 됐고 흥흥 속도는 됐어 다 바라봐라 오늘은 미칠 거야 말리지 마라 가라 가라 싫은 놈들 집으로 떠나라 나라 흥막이 스탑 아이 죄송합니다 자 골라 골라 허식이 골라 희망이 없다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바보로 순서보가 시기 작아져 오늘은 내가 졸래 미니 많이 벌어 헛소리 하지 마라 아키 발로 뒷담화 생각도 안 하는 치 발로 너를 이 발로 무릎이 말려 중국어로 치 발로 음악이 흐르는 순간 난 미쳐버릴 것 같아 내게 묻지 마. 나 원래부터 이랬으니까. 나도 널 몰라. 처음부터 끝까지 난 나니까. Sing it. One more time now. Break it down. What's up? 아흥탈소년단. Oh yeah. What's up? What's up? 아흥탈소년단. Turn it on, man. What's up? 아흥탈소년단. 잘 몰라.